약속 구로로빠 으리썩은 나를 들어 약속 라라꾸 간말 월행강 깜비로 마랑 항이세 시용 아무도 불포워 불어 마왈리 안 레소 슬렌 프라캄포 Ya toropla raso mri coronan ning lawan wi ora terero Oh.